제가 며칠 전에 그 회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소세지를 주는데 이게 샤이니 소세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샤이니가 소세지를 만드나?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이마트랑 같이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이마트가 참 일을 열심히 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찾아보니까 무슨 샤이니 고추장? 엑소 라면도 있는데요. 아, 그래? 엑소 라면도 있어요? 엑소 라면 퀄리티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마트하고 SM이랑 같이 콜라보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마트랑 하는데, 아, 이게 왠지 되게 딱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웃기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팬심이랑 결합이 되면, 그럼요. 판매량은 뭐 SM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결국 이게 모든 건다 삼성이다. 결국 너란 삼성이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예요. 저희도 이 팟캐스트계의 삼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화는 또 새로 모신 한 분과 함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안녕하니 너의 음악 진행을 맡은 엄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온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어요. 저희가 좀 힙합 쪽에는 좀 약한데 그 부분을 좀 채워줄 용준 씨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참한 가수입니다. 아, 이게 딱히 주말에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또 친구들이 불러주니까 좋네요. 근데 뭐 이게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되게 목소리가 다들 묵직하니 아주 그냥 좋네요. 그냥. 네. 여기까지 이제 특별 게스트 소개는 마쳤고, 저희 이제 첫 번째 코너 신곡 소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곡이. 이번 주 신곡은 특별히 뭐 앨범이라고 할 것까지는 많이 안 나왔고 기본적인 싱글이라고 하기도 해. 민망한 양 노래 한곡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민망할 주마다 것까지는. 하는 거랑 어쩔 수가 없죠. 네. 그게 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좀 살펴보니까 버나드 박과 해림의 네가 보인다. 원더걸스. 그렇죠. 아직 살아있네요. 그리고 CN 블루가 새로 앨범을 냈어요. 네, 미니 네, 앨범인데. 미니 앨범. 기본적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종류라고 할까요? 이런 장르를 하는 가수분들, 네. CN블루라든지, 밴드? 밴드 같은 딱 들으면 아, 얘네 노래겠거니라는 우리가 CN블루한테 기대하던 그 색깔이라는 거 이제 딱그 정도 싶은 누나나. 그렇구나. 그리고 뭐 마마무가 이번에 LG에서 그 G5 폰이 나왔는데 거기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또 노래가 나왔어요. 이건 싱글이죠? 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그냥 노래 한 곡이라 네. 이거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곡짜리는 싱글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곡 냈다라는 그렇죠. 정도로 저는 보고 싶고 네. 네. 그런데 뭐 마음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하니까 그쵸. 네. 맞아요. 믿고 듣는 비글이죠. 휘인님 귀여운데. 네. 즉 기사심이. 아, 네. 그리고 아웃사이더가 노래가 나오네요. 이것도 용준 씨께서 또 한마디. 나왔네요. 네. 그 한마디로 끝날 것 같은데 아, 요즘 그런가요? 이제 원체 이제 네. 지하코 이제 대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트랩 요런 쪽 장르들이 너무 대세가 돼서 아마 그렇게 조금 빛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좋아. 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힙합은 나보다 랩 잘하면 다 잘하는 거니까. 그럼 다 잘하죠. 그러니까 난 분위기가 너무 좋아. 분위기는 참 네. 좋다. 곡 자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붐에서 미니 앨범 나왔고요. 되게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이죠. 그리고 어쿠스틱 콜라보. 네, 나에게 너무 슬픈 봄사랑. 저는 되게 좋게 들었는데, 네. 왜냐면은 요즘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리는 게 봄이라고 해서 발랄하고 상큼하고 뭐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은 봄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노래의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얘네는 이게 뭔가 있구나. 얘네 이런 고집도 있구나. 플러스 노래가 좋아요. 진짜 기본적으로 노래가 좋아요. 그냥 응, 기승절 그게 노래가 좋다. 핵심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박완규 님께서 또 대박 OST를 내셨네요. 락발라드죠? 그리고 소심한 오빠들. 아, 이거, 아, 이거 높은 노래인가요? 와, 이게 그냥 예전에 브로 생각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 노래는 들어보면 추천할 것 같아요. 전 추천해드려요. 노래도 잘하고 네, 소재도 진짜. 재밌고. 그리고 MC 더맥스에서 태양의 후예 OST가 나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님 목소리만 좋아하는 걸로. 아이고, 네. 그렇죠. 뮤지컬로도 힘드실 텐데. 네. 그리고 이승철 님께서 또 싱글을 냈는데 일기장. 이게 용감한 형제가랑 같이 한 네. 노래인데, 이게 아마 용감한 형제가 뭐 자기 소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나 방송에서. 아, 진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게 뭐 제가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 이 네. 노래에 대해서 꿈을 잃었지만 노래는 조금 별로다라는 말도 있었고, 네. 뭐 심지어는 가이드 때가 더 좋았는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뭐 듣기에 막 정말 나쁘다 이거는 아닌데, 그만큼 가이드나 이쪽 초반에 했던 쌓았던 부분보다는 좀덜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이 노래 같은 네. 경우에. 그렇군요. 그리고 엑소의 첸과 헤이즈가 뭐 썸타 이런 노래가 나왔군요. 그리고 1인 1, 이거는 에브리띵. 그리고 포스트맨의 몇 번을 놓아도 뭐 그렇게 나왔네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아마 지금 되게 많은 앨범들이 나온다고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아마 할 말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까지 신곡 소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큰 이슈만 저희가 골라서 이야기해 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2NE1의 공민지 양이 탈퇴를 한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5일날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면서 다들 알려졌고요. 근데 2NE1에 뭐 새로 누구를 투입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했고, 공민지향은 아마 다른 소속사를 찾아서 떠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대로 다 팩트니까, 그거는 네. 그렇다 치고, 공민지가 탈퇴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가수들, 이제 다른 아이돌 가수들은 뭐가 탈퇴를 했다라고 하면 왜 탈퇴를 했냐 막 갈리는 거죠. 아, 왜 이해한다 못한다, 너왜 탈퇴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공격이 되는 반응도 있고, 네. 이렇게 밤사는 반응도 있는데, 이번 공민지는 거의 90% 이상이 안타깝다, 아쉽다. 그렇죠. 그럴 만하다죠. YG에서 좀 잡아주고 잡아줘야 되지 않았냐. 그렇죠. YG에서 좀 신경을 써줘갖고 뭐 솔로로 활동을 좀 시켜준다든지 이런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YG에서 미디어 노출이 제일 적은 가수, 그 2NE1 내에서. 2NE1이 지금, 아유, 사건이 많아서 나오기가 참 그렇죠. 힘들었죠. 일단 2NE1에서 여기 또 예, 봄이 언니의 또 약이 참, 요즘 약이 잘 나와서. 네. 아휴. 그 저번에도 마마에 나왔었잖아요. 그 엠넷에서 하는. 예, 그때도 그쵸.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엄청 욕 많이 먹었죠. 막 비밀리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람들 막 그때 트위터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쵸, 네. 난리 났었죠. 뭐, 이 얘기를 좀더 하자면, 그 공민지 탈퇴했을 때그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왜 탈퇴했는가에 대해서 기사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기사의 주된 요인은 앨범 2년 동안 지금 앨범이 못 나와서 자기도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 나와서 탈퇴가 됐다라는 의견이 지금 기사로는 그게 대부분 지배적이고, 팬들도 맞지 않느냐라는 그쵸. 말이 많아요. 그거일 확률이 가장 높죠. 제가 보니까 그 조금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실제로 YG가 지금 예전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가수들이 기본적으로 2년, 최소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앨범을 기다릴, 작업할 때까지. 실제로 예로 이 아이도 2013년에 나왔는데 올해 네, 3년 만에 나왔고, 맞아요. 그렇죠. 위너도 2014년에 나왔다가 올해 2월에 나왔어요. 아, 위너 진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 밖에 안 나오기도 했죠. 네. 그리고 악동 뮤지션이 2014년에 앨범을 냈고 올해 이제 5월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가수들이 2년 이상이에요, 다. 이거 사고 때문은 아니죠? 이건 사고 아, 때문은 아니죠. 근데 전체들 말이 많은 그룹들이 많아서. 물론 이게 이제 주력 가수들 기준이고 뭐 아이콘이나 뭐 이런 신인 가수들을 중간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아이콘은 주력인데 요새. 그러니까 그런 신인 가수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네. 다른 앨범에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없었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거야 말 그대로 제 생각이니까 그만큼 지금 되게 텀이 많이 길어졌다라는 거는 네. 팩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공민지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무대에 대한 갈증이 큰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국민지향이 참 그렇긴 하죠.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지금의 2NE1과 약간 그 과거 얘기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2NE1이 어떻게 될지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인조로 해서 그냥 나온다는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어떤 그 YG 특유의 이펙트가 있잖아요. 네. YG에서 데뷔 어떤 가수를 내놓는다 하는 그런 특유의 이펙트를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회의감이 들죠. 아마 그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그 2NE1이 4명인데 그 4명이 딱딱딱딱 있어서 2NE1이라고 그런 그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치, 근데 개성이 네. 또. 한명 빼고 3명으로만 나오면 과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긴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런 게, 보는 무대에서 다른 가수들이 한 명씩 탈퇴하는 그룹들이 좀 있었어요.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죠. 이게 7인조에서 6인조가 되거나 네. 5인조에서 4인조 되는 거는 크게 막별 그쵸. 느낌이 없었는데, 이거는 4인조에서 3인조가 3인조. 된다고 보니까, 조금 많이 빌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긴도 들어요, 그거는. 그렇죠. 보통 4인조에서는 바로 해체였죠.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핑클이 있었고, 그쵸. 카라. 카라가는 원래 5인조였다가 4인조 됐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해체됐죠. 해체됐고.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기도 그쵸. 하네요. 4인조 이하로는 좀 힘들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니면.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 2NE1이 그렇게 활동을 못한 이유가 거의 그 그쵸. 박보검의 마약 사건인데 그게 지금 나온다고 3명이서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원체 이제 약이라는 이 범법행위잖아요. 이 범법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아직까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곱지 않죠. 그쵸. 이게 그냥 이 상태로 나왔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저번처럼 욕만 먹고 다시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왔고 뭐 방송 뭐 그렇게 나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게 무대에서 뭔가 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쵸. 들어요. 욕을 먹지 않더라도 무대가 비죠. 기본적으로 근데 YG 특성상 곡은 아마 잘 뽑을 거예요. 그쵸. YG 특성이 뭐, 네, 있으니까 그렇죠. 곡은 되게 잘 뽑을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시혜를 받쳐주는 사람은 국민이었어요. 그랬죠. 우리 산다라박은 네. 이런 곡에서 비중이 굉장히 적었고 박봄 네. 같은 경우에는 후렴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고. 보컬 하고. 그러면은 시혜를 받쳐주는 사람은 국민이었다는 소린데. 그럼 맞아. 그 받쳐주던 보컬이 빠졌으면 네. 그거를 메워야 되는데 그 메워야 되는 거를 산다라박이 할 것이냐? 아니면 박봄이 들어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엘이 다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시엘이 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시엘하고 박봄 노래에 산다라가 피처링한 것밖에 더 되냐? 시엘 솔로죠? 한마디로 그냥. 완전 피처링이.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YG에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싶어요. 낸다라면 산다라를 살리거나 네. 아니면은 좀더 이제 다른 객원 한 명을 더 부르지 않을까? 피처링 이렇게요. 그쵸. 근데 기본적인 골격은 2NE1은 추가 멤버 보강 없이 3인조로 활동할 예정이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냥 해버려야죠, 지금은. 그럼 곡을 약간 성향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2NE1이 인기가 많았던 곡은 지금까지 2NE1이 했던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죠. 많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2NE1도 굉장히 컨셉이 확실한 그룹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좀 2NE1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는 하죠, 저희가. 뭐 그래도 나온다니 일단 나오면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잘 네,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테마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주는 또 요새 리메이크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뭐 슈가맨이다, 뭐 불후의 명곡이다, 나가수다. 나가수는 끝났죠. 네, 끝났죠. 그리고 지금은 복면가왕.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도 이식해서 리메이크 곡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브라운 아이즈의 떠나지 마라는 곡을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곡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리메이크예요? 그게 이제 원곡은 전원석 씨라고 옛날에 진짜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가수를 브라운 아이즈가 자기만의 노래로 해석을 한 떠나지 마가 리메이크 곡이었다라는 게 신기해서 첫 번째로 그 곡을 추천을 하게 됐어요. 아, 또 나얼 그 브라운 아이즈 하면 또 나얼인데 빼놓을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나얼의 그한 번만 더이 앨범에는 그 비로 있는 앨범에 수록되는 곡인데 거기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비로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거기 들었을 때그 다음으로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그 서영은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뭐, 명곡이죠. 네, 진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진짜 명곡이죠. 제 생각에 이 이제 서영은 씨가 로맨틱 1, 2, 3에서 이제 리메이크 앨범을 여러 개를 했는데 다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뭐 트롯을 리메이크를 하든 뭘 하든 진짜 이건 다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또 받으면 저는 이번에는 좀 특이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샵의 송인이라는 곡인데 이게 쿨이 원곡이에요. 쿨도 발라드, 그러니까 쿨이 이렇게 발라드 곡이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데 송인 송인은 유명하죠. 유명하지. 근데 그 많지 않은 발라드 곡 중에 유명한 곡인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원곡이랑 분위기는 아예 똑같고 뭐 대신에 이샵 애들이 불렀던 버전은 기교도 없고 깔끔하게 자기 담담하게 깔끔하게 부른 버전이라서 저는 아 깔끔하게 가끔 듣고 싶다 싶을 때이 쿨의 성인 버전 당연히 좋지만 샵의 성인도 좋지 않나 저는 그래서 추천하게 됩니다. 또 그런 좀 스트레이트한 느낌. 저는 윤종신의 이별 택시가 있는데요. 아, 이게 되게 그 김현우님의 그 이별 택시가 진짜 막 너무 좋긴데 한데 이게 윤종신님의 또 이별 택시는 이 또박또박한 발음이 뒤에 쏙쏙 들어와요. 이거는 뭐 가사 전달력만큼은 진짜 국내 탑이죠. 이 이별 택시는 뭔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 이승기 씨가 부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인데요. 원곡은 김경호 씨가 불렀던 노래죠. 이것도 세요, 세. 그래 그 이승기 씨가 부른 건 그렇게 세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세지 않는데 굉장히 저는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그냥 제가 들었을 때 좋았던 곡들, 그러니까 좀 다른 대중적으로 조금 듣기 편한 곡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추천한 곡은 어반자카파의 Just a Feeling 이라는 곡인데, 뭐, SES 노래죠? 그렇죠, 이건. 뭐, 뭐, 우리 나이 때면 모를 수가 없는 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곡은 진짜 최고의 곡이었고, SES 최고의 곡중 하나였고, 그거를 이제 어반자카파만의 어쿠스틱하고 R&B를 섞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진짜 좋아요. 와, 근데 이게 좀 멤버를 소개를 해주면, 권순인 씨의 가성, 조윤아 씨의 매력적인 보컬, 박용인 씨의 안정적인 보컬이 다른 버전으로 아예 해석을 하게 만들었고, 저는 또 여기 좀 덧붙이자면, 그 저스터 필링이라는 곡이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리믹스 버전이 있거든요. 저는 리믹스 버전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뭐 그 갑자기 걸그룹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걸그룹 노래를 그 리메이크하는 게또 있어요. 그 SM에서 그 자기네 대표곡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소녀시대 태티서의 그 트윙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태티서의 트윙클을 그 동방신기의 최강창민과 그 샤이니 키가 같이 부른 버전이 있어요. 뭐좀 코믹하긴 한데 들으면은 뭐 그래도 역시 최강창민과 샤이니의 가창력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코믹하긴 하지만 네. 이제 좀 아이돌 쪽으로 해야 저는 그 예전에 박진영 씨가 불렀던 날 울리지 마라는 곡 이것도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곡이죠. 근데 이거를 이정 씨가 리메이크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돈틀파파 OST로 나왔었죠.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긴 할 텐데. 저는 그 이거는 이정 씨 걸로 더 많이 들었던 것 그쵸. 네, 그쵸. 이게 더 이정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면 곡은 엄청 유명한 곡이죠. 달팽이. 그거 패닉의 달팽이를 WN 웨일이 불렀는데 이좀 가수가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WN 웨일이라고 하면 RPG 샤인. RPG죠. 네. RPG 샤인. 그걸로 이제 로켓 유명한 펀치를 날려야죠. 로켓 펀치. 그 분인데 그 가수인데 이 가수는 뭐 중저음이 진짜 매력적이기 때문에 웨일 너무 좋아요. 이거를 또 중저음 네. 그렇게 이 패닉도 아주 높 거나 이런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노래 정말 잘하지만 그 감성으로 풀어내는 가수를 웨일, 보컬이 웨일인데 네. 웨일만의 그런 중저음이 강점된 노래로 굉장히 베이스가 매력적이게 나왔던 곡이에요. W랑 웨일 다시 한번 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질 않네요. 최근에 네. 하나 했어요. 그런가요? 하나 했어요. 네. 그렇군요. 얼른 들어봐야겠네요. 저도 좀 그 중저음의 보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 알리 씨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게 원래 하림 네, 씨의 이것도 곡인데, 네, 명곡이죠, 엄청 진짜. 명곡인데 그 하림 씨의 그 담담한 감성 그거를 또 알리 씨에서 또 하는데, 이것도 되게 다른 측면에서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나윤권 씨의 그때 또 다시라는 곡인데, 그 김용석 위드프렌즈에서 나왔던 곡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높지 않은 그 영역에서 출발하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저는 정말 딱 듣기 좋다. 네. 그렇게 되는 것 뭐,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저는 이번에 준비한 최근, 진짜 가장 최근에 나온 리메이크 앨범인데, 거미의 로미오 앤 줄리엣, 원곡은 신승훈의 노래인데, 그거 들어갔어요. 이거 노래가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근데 약간 더, 사실 옛날 노래 사운드다 보니까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거미의 로미오 앤 줄리엣은 펑키, 디스코, 그리고 관악기가, 브라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관악기의 소리가 엄청 멋있고, 거미하면 또 노래 잘하니까. 그렇죠. 네. 거미, 이제 대세죠? 올해 이제는, 네. 예전에 휘성이 더 유명했는데, 지금 거미씨가 그럼요.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잘 뽑혔어요. 노래 자체가. 너무 잘 뽑혀가지고. 추천해드리는. 저는 뭐 최신은 아니지만 거미만큼 이제 노래 잘하는 린. 네. 난 남자가 있는데. 이게 원래 원곡은 그 박진영의 난 여자가 그쵸. 근데 유독 있는데라는 거죠. 박진영 노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이게. 역시 뭐 곡은 잘 쓰셔. JYP가 안 부르면 좀, 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네. 지극히 개인적인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박진영 씨의 노래를 좀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그렇게 뭔가 한다면 그런 느낌으로 재해석. 네, 재해석한 예. 저도 똑같이 이제 린 씨가 부른 곡인데 날 위한 이별이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는 원체 리메이크가 많이 됐었죠. 네. 김혜림 뭐 씨가 불렀었는데 린 씨가 부른 그 특유의 느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남자가 그래서 부른 신나. 거를 원하신다면 성시경 씨도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들어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리메이크 곡 소개였습니다. 엔딩에 앞서서 앞에 리메이크 곡 얘기가 나와서 좀더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이에요. 커버 영상인데 제이레빗의 달아요라는 곡인데 원곡은 뭐 유명한 가수인 박정현의 노래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달하게 말 그대로 달아요라서 달달하게 제이레빗이 힐링 뮤직의 대표 주자들이죠, 진짜. 정말 달아요 달달하게 불렀던 곡이기 때문에 이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힐링도 되고 연애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아이고. 드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곡더 추천하게 됐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2화였는데요. 뭐, 이번에 새로 게스트로 오신 용준 씨, 어떻게 오늘 녹음 재밌으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줄 몰랐는데, 아, 네. 네, 생각보다 구성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차이 진짜? 네, 재밌네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자주 와서 놀다 가면 좋겠네요. 네,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니 노래 음악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 주실 거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좋아요는 알아서 꾹꾹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의 엄반식. 신명보 이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